난 뭔가를 봤지 Cuts now 없어도 리듬은 freaky Everybody call with me 분위기 shaky 오렌지 앞방에서 꽃무를 올려줘 우리 날씨는 진저진 날땜 Don't break it. Oh, we can say in the 모두 다 왔고.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머리 숨어서 바가지 노전에 했어. They don't know, they don't know, they don't know. 나도 모르겠어 어디가 올라갈지 모르다 하늘 위로 손들어. At the party, Johnny Trish. At the party, Johnny Trish. At the party, Johnny Trish. Trish, Trish, Trish, Trish. Chester.